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3부로 돌아왔는데 3부 시작하기 전에 아까 2부와 마찬가지로 잠깐 이벤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벤트 정리 잠깐 해서 해드릴 텐데 이벤트 명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언제 정했대? 머릿속 생각 중이었어. 아, 머릿속으로. 멀티가 가능하네? 어이, 멀티 자원이야. 우리에게 관심을. 너무 슬프지 않냐 그거는? 근데 우리 이거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한 이벤트잖아요. 야, 그건 너무 내 자존심이 아니면 관심을 보여줘? 내가 언제부터 자존심이 있었다고. 너가 만들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어쨌든 이런 식의 이벤트를 갈 겁니다. 저희의 방송을 듣거나 저희 방송을 듣고 저희의 방송의 개선방안 또는 그날의 방송에 대한 코멘트 이런 류의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 그 중에 저희가 마음에 드는 세 분을 뽑아서 우리를 까도 돼. 상관없어요. 비판을 해도 돼. 합리적으로 깐다면 채택이 가능한데 너무 욕만 하지 마. 무분별한 비난은 뭐랄까 그냥 얘네들 욕해야지 하고서는 올리는 거는 그럼 욕하고 끝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세 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릴 거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을 것을 맹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가 뽑기에 절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는 없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인 찬스 한 명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을 거야. 너 임마 공직자 나가는 놈이 그런 식으로 나가도 돼?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아낀다. 다 내내 복학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이제 이거 게시되면서 동시에 시작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3부를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네. 3부 이제 분데스리가 얘기를 갈 건데요. 데어 클라시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 될 건 분데스리가 어마무지한 지변 지갑 행동이 생겼죠. 네. 미넨이 거의 몇 년 만에 1등을 내려온 거죠? 몇 년 만이라기보단 두 시즌 만에 1등에서 내려왔죠. 그렇죠. 예. 네. 도르트문트가 2013 시즌? 그쵸. 예, 네, 우승을 했으니까. 예. 네. 두 시즌 만에 정상. 세 시즌 만에 1등의 자리에서 이름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도르트문트가 아니고, 저희가 아는 레버쿠젠이나 전통 강호들이 아닌 이번 시즌 처음으로 1부 리그에 승격한 라이프치히라는 게 지금 독일에서 어마무지한 충격이죠. 짜증나겠죠 아무래도. 신선한 충격과 짜증이겠죠. 짜증나겠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 후원을 잘 안 받는 그런 이제 그런데 그 모기업을 그런, 안 드는 그런 국가인데 모기업을 잘 안 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축구의 전통이나 뭐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라이프치 같은 경우가 그 레드불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뜬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쵸. 독일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라이프치를. 다 반감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겠죠. 네. 저 알비도 이제 원래는 그 독일 축구 협회 규정상 앞에 그러니까 뭐랄까 제목에 그 아니 팀 명에 기업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비가 저 알비도 레드불이 아니라 레드불 애들이 고민했겠지 뭘 할까 하는데 그 잔디가 그 독일어로 잔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알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잔디의 그걸 따서 RB를 썼는데 머리 잘 쓴 거죠. 사람들 다 레드불로 아는 건데. 그쵸. 어쨌든 지금 어마무시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이프치히입니다. 근데 이 팀이 저희가 계속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관심을 가진 팀이라 특히 애정이 가는데 지금 유일하게 분데스리가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 호펜하임 지금 무패인가? 아직도 네, 무패인가요? 호펜하임 무패입니다. 아 맞다 이번에 비겼지? 네 호펜하임 무패고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무패로 일단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경기 이제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공격력도 인증을 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냥 진짜 지난 시즌 레스터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레스터보다 더 많이 뛰는 것 같긴 해. 젊어. 팀 자체가 일단 젊죠. 지난 시즌 레스터보다 많이 뛰는 레스터를 보는 것 같아요. 팀이 그리고 선수들 전체 다 어리기 때문에 20대 중반 많아야 중반이고 후반 초중반이죠 다. 초중반 선수들이랑 일단 체력들이 좋고 감독도 젊지 않나? 감독도 되게 어려요. 네, 감독도 젊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팀 자체 칼라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리면서 열심히 뛰는 열정적인 네. 팀이라. 예, 이번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특징이 젊은 감독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죠. 네, 잘해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아니 지난 시즌 말에 바뀐 감독이 네. 엄청 어리죠. 제가 29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진수 선수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일단 라이프치히는 또 얘기 근데 라이프치히는 약간 어려서 수비는 약간 불안한 면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수비를 커버해주는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9실점밖에 안 했네. 네. 그래도 미넨보단 많으니까. 미넨은 훈멜스 보아탱이면은 그냥 독일 국가대표 갖다 데려놓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레브가 지금 굉장히 좋아할 거야. 홈메스 바이에른 미넨 가가지고 둘이 호흡 맞춰서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제 맞아요. 다시 본론 라이프치 찬양 이까지 하고 다시 이제 저희가 말하려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데어 클라시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데어 클라시코가 이제 뭐냐 독일어로 더 클래식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더 클래식 스페인어로 하면 엘 클라시코죠. 그렇죠. 근데 독일 사람들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데어 클라시코를 대화 클라시커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일단은 독일 사람들 자체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미넨 사람들도 그렇고 도르트문트 사람들도 그렇고 축구에 관한 애정도 많고 자부심도 강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우리인데 왜 스페인에 있는 엘 클라시코를 따오냐. 그렇죠. 약간 따온 느낌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2013년도 그 2013년도인가? 예, 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그때 이제 미넨하고 도르트문트가 결승전에 올라오면서 언론이 이제 만들어낸 뭘 만들어내고 싶은데 따낸 게 없으니까 결국 그냥 엘클라시코 독일어로 따낸 거거든요. 그렇죠. 창의성도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데어클라시코가 만들어졌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냥 미넨 대 도르트문트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 팀이 오래된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종종 이제 뭐 올리버칸 2단 옆차기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 선수들 자체가 성향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선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지인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둔다고 그러니까 큰 더비 경기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해요. 네. 기사를 여러 개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도르트문트가 떴을 때는 미넨이 못하고 그쵸 미넨이 떴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또 한동안 못하다가 한 진짜 얼마 전에 세네 시즌 전부터 이제 뜬 게 이 더비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데어 클라시커가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자 어쨌든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가 잡았습니다. 미넨은 드디어 미넨을 잡으면서 미넨이 이제 무패해서 행진이 끝났죠. 네 미넨이 이게 제가 적어왔어요 몇 개 일곱 아니 몇 개가 아니야 하나네. 7경기 연속 무패였는데 예, 깨졌어요. 예. 리그 무패도 깨졌죠. 리그 무패가 일단 아 깨졌고. 7경기 연속 무패가 무슨 연속 무패냐면은 도르트문트 상대로 7경기 연속 무패 예, 이 기록이 깨졌어요. 아 되게 오래됐군요. 예. 예, 애초에 그리고 미넨이 도르트문트 상태로 저기 뭐냐 상대 전적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42무 23무 이번에 져가지고 4패가 됐는데 애초에 미넨이 압도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큰 물론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되면은 치열하면은 기대를 많이 하겠지만 뭐 지난 시즌처럼 뭐 순위 차이가 좀 많이 난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렇게 뭐 애초에 도르트문트 사람들은 저기 뭐야 전원 관중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쵸. 그 카드 섹션 보면은 진짜 한번 가서 해보고 싶어.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페이스북에다. 아 그거 진짜 너무 가보고 이제 그거 보고서는 도르트문트 팬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팬을 보고 팬이 된. 네. 터키도 한번 가보시면 재밌겠네요. 터키도 약간 그렇대요. 터키는 네 죽을까봐. 위험해서? 요즘 안 위험한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와서. 미넨의 페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제 미넨 선수는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스쿼드의 절반 이상이 독일 국가대표에 나가? 노이어, 훈멜스, 보아텐, 키미히, 키미히, 람. 아, 람은 은퇴했고. 람은 은퇴했고. 또 누가 했죠? 끝이네요. 그 이제 그밖에 없나요? 밀러. 밀러. 일단 그렇게 절반 이상이 일단 그렇게 가버리고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프랑스의 리베리. 리베리도 안 뛰었지. 안 뛰었나요? 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왜냐면은 젊은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좀 많긴 하니까. 유로 때도 안 나왔거든. 뭐 어쨌든 그러면 뭐 일단 선수층의 절반 이상이 국가대표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이 제일 컸을 만한 팀 중 하나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보다 국가대표 선발도 그렇고 뛴 사람이 더 많대요.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많대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도 그렇고 조금 더 도르트문트가 많다고 하는데 뮌헨 대신에 이제 나온 선발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뮌헨이 좀 더 많겠죠. 왜냐면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박주호도 이번에 나왔고 뭐 또 거기에다가 뭐 퓰리시치도 있을 거고 그쵸. 카가와신지 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시즌 이번 아 그렇겠네요. 그 프랑스 국대 경기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선발 라인업으로 보면은 오바메양 있고 아드리안 라모스도 아마 저기 어디지? 얘 국가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남미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뛰었을 거고 북중민과 남민과로 알고 있는데 뛴 걸로 알고 있고 뭐 괴체도 뛰었을 거고 괴체 슈얼렌 안 나왔고 슈멜처도 안 나오고 비르키 스위스 국가대표로 나왔겠죠? 그쵸 네, 그렇게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바이글이 나왔고 바이글도 나왔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뭐 미네는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 저는 체력적인 부담이라 느꼈는데 공격이 무뎠죠. 많이 무뎠어요. 일단 그 원인은 일단 도르트문트의 강력한 압박 두 팀 다 워낙에 압박을 잘하는 팀인데 네. 둘 다 불같이 압박을 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팀 다 시작을 불같이 시작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압박을 한 건 도르트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네는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뭐 일단 알라바랑 리베리 라인은 괜찮았는데 중원도 그렇고 요즘 밀러가 움직임이 좀 그렇더라고요. 더뎌요. 예.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이번에는 몸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번 시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밀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풀백으로 나왔던 게 람도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은 선수기도 하니까 물론 펩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예. 저는 근데 키미 선수가 이번 경기 좀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일단은 키미가 이 양쪽 22명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두 경기 풀타임 뛰고 온 선수래요. 180분 다 뛰고 온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키미가 많이 쳐졌죠. 근데 저는 키미보다 알론소가 조금 더 눈에 안 띈다기보다는 좀 별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알론소가 이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까 한 3, 4시즌 전부터 바이에른 뮌헨으로 오고 나서 한두 시즌 잘 해내더니 그 얼마 전부터 이제 한두 시즌 전부터 상대가 조금만 강하게 압박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알론소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볼줄이 알론소가 막히면은 이제 뒤에 이제 보아탱이나 홈메스한테 가야 되는데 보아탱이나 홈메스 같은 경우도 아드리안 라모스나 저기 누구야 오바메양이 속도가 저기 느린 것도 아니고 겁나 빠른 선수 둘이서 물론 아드리안 라모스는 그렇게 빠르진 않다만 그렇게 전방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볼줄이 제대로 못 나가죠. 그런데 그때 이제 키미히나 알칸타라가 밑으로 조금씩 이제 알론소 옆으로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이 또 비더라고요. 전방에서 움직임도 자체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리베리한테 가는 볼 아니면은 다 별로 그저 그런 공격 기회가 지나가더라고요. 그저 그런. 결국 뭐냐 바이에른 뮌헨은 좀 리베리가 살았어야 그러니까 리베리가 결정을 지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네, 그런 게 좀 많았죠. 그 옵사이드 그 뭐냐 옵사이드 사람 나가지고 하나 골 날려먹은 거 있었는데 그거 알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죠. 그쵸.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여기 뭐야 도르트문트 수비수들이 잘 빠져주긴 했지만 예,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면은 조금 더 경기가 더 치열해졌을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가 골이 들어가고 한 20분, 30분 때부터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좀 그렇게 재밌는 경기라고 하기는 좀 그랬더라고요. 도르트문트가 좀 가라앉으면서 확실히 경기가 다운이 되긴 했죠. 일방적인 경기가 됐으니까. 네. 일단 골을 한번 넣고 나서 아예 슬슬 성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도 A매치를 많이 갔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그쵸. 잠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네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전은 1-0으로 마치자라고 생각을 했고 후반전에 이제 다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잘 마음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백에서 4백으로 바꿨죠. 그쵸. 저기 누구야 두룸 에릭 둠 넣으면서 저기 누구를 뺐더라? 슈얼레를 이제 괴체를 빼고 슈얼레를 빼고 에릭 둠을 넣으면서 이제 풋백으로 바꿨죠. 그쵸.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 그 뒤부턴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그 뒤부턴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도 보냈는데 하이라이트도 안 보시죠? 아 근데 그 뒤에 뭐 별 내용이 없어서? 네, 그 하이라이트 없을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로 그 움직임 그러니까 수비 전술이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에릭 둠이 나오고 숄레가 나가고 에릭 둠이 들어왔다는 거는 풋백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약간 4-4-2처럼 쓰겠다 약간 이런 아 4-3-3처럼 쓰던가 그랬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네. 4-3-3이었겠죠? 살짝 4-3-3? 4-4-2? 4-3? 4-4-2 약간 아까 말했던 아틀레티코식의 4-4-2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릭 둠이 왼쪽 윙어로 나오고 가운데 저기 누구야 33번 바이글이랑 저기 그 카스트로 곤젤로 그렇죠. 카스트로 나오고 오른쪽에 피스첵이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오베방이 아 오마메양이랑 괴차랑 이렇게 둘이 있었겠죠. 이 슈얼레가 빠지기 전엔 약간 4-3-3이 보였는데 슈얼레가 빠지고 나니까 4-4-2가 보이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4-4-2처럼 눌러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도르트문트는 이제 공격진은 어느 정도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안정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약간 실험 시즌 초반과 시즌 초반에는 부상자도 많았기야 많았고 이제 워낙에 이번 시즌 영입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험 아닌 실험을 많이 하면서 성공을 했죠. 성공을 네. 하면서 대량 득점을 한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경기를 하면서 중간에 기복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복이 잡힐 수 있는 라인업이 점점 이제 라인업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저희 방송 같네요. 그쵸? 기복이 심한. 기복이 심했던 팀이 이제 점점 이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라인업 멤버들이 돌아왔죠. 근데 여기다 이제 로이스까지 돌아와주면 금상첨화겠죠. 애초에 2선 라인은 2선 자원은 굉장히 많아요. 뭐 그쵸. 카가와도 있고 지금 오늘 안 나온 선수들 중에는 뭐 카가와도 있고 물론 후반전에 나왔나 안 나왔나 잘 모르겠지만 플리시치도 있고 덴벨레 거기에 이제 부상인 로이스 게레이로도 2선으로 뛰려면 뛸 수 있고 왼쪽 윙으로 뛸 수 있으니까 게레이로도 뛸 수 있고 근데 저는 일단은 게레이로가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엘 감독의 축구는 게레이로가 있고 없고가 좀 커 보여요. 그런가요? 네, 게레이로가 중앙도 뛸 수 있고 중앙에서 풀어주는 것도 게레이로가 굉장히 수준급이었고 지금 지금 이번에 중원으로 나온 게 바이글, 괴체, 슈얼레거든요. 저는 만약에 나왔다면 이 자리에 슈얼레 대신에 게레이로가 뛸 수 있었다면 슈얼레 대신에 게레이로를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로이스가 들어온다면 로이스가 자리가 되겠죠. 로이스가 들어온다면 4-3-3으로 나오겠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왼쪽에 로이스, 뭐 오른쪽에 뭐 괴체를 넣는다고 괴체가 폼이 올라온다면 괴체를 넣는다거나 그런다면 수전방에 오바메영을 넣고 가운데 3명에 이제 게레이로, 바이글, 뭐 카스트로를 넣거나 이게 시즌 초반에 잘 나갔을 때 라인업이거든요. 그쵸. 물론 로이스 대신에 쇼레가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쇼레 같은 경우는 조커로는 분명히 충분히 메리트 있는. 메리트는 조커죠. 첼시 때부터 끊임없이 첼시 때부터 끊임없이 조커의 역할이 네네.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퓰리시치도 조커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도르트문트로서는 참 매력적인 카드들이 많아요. 네, 덴벨레도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고. 네. 매력적인 카드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덴벨레 같은 경우가 좀 큰 경기에 약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기량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약간 잘 크지 아직 크기 전인 스털링과 비슷하다고. 아직 뭐 19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크기 전인 스털링 같은 근데 느낌이에요. 나와서 볼 만지는 센스 보면은 좀 잘 하거든요. 그쵸. 분명히 잘 하거든요. 큰 경기에서만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은 좋을 거 진짜 잘하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덴벨레들이 축구를 잘해. 그런 것 같아요. 세틱의 덴벨레도 잘하고. 아, 그 덴벨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린애? 토트넘의 덴벨레. 무사 덴벨레? 아, 토트넘의 덴벨레 무사 덴벨레인가? 그렇죠. 네, 아무튼 그 덴벨레 그 덴벨레랑 첼시의 칸테랑 다음 주에 붙어. 그렇네요. 누가 이길지 저는. 이거 진짜 뭐랄까. 근데 덴벨레가 경험이 더 많잖아요 캉테보단. 근데 그러니까 기존에 캉테가 나오기 전에는 덴벨레가 제가 봤을 때 압도적이었어요. 그런 유에선. 그러니까 아니 캉테가 압박과 커팅이 뛰어나잖아요. 덴벨레는 반면에 탈압박과 패스가 뛰어나잖아요. 그럼 둘 중 그러니까 창과 방패라는 소리인데. 근데 과연 덴벨레가 그 경기에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스날전에서도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제목해주던 게 덴벨레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덴벨레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토트넘이 중앙 수비가 안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나와주진 않을까 싶은데 또 3백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해. 아마 최근 경기도 아마 제가 이렇게 제 기억에 3백으로 나왔거든요. 이번 주말에도 3백으로 나왔어요. 이번 주말에도 3백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3백으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덴벨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또 손흥민 세 자리가 없어지겠죠. 아니 오히려 손흥민 나오고 에릭센. 근데 포체티노는 에릭센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저기 뭐야 토트넘이 3백을 쓰긴 쓰는데 3-4-3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그래요. 좀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 지금 토트넘이 케인 전방에 놓고 라멜라 오른쪽에. 라멜라 안 써요 요즘. 부상입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지. 지난 경기만 못 나왔어요. 지난 경기 나왔어요. 맨유전에 나왔다고? 지난 경기 아스날전 아니에요? 아 참 아스날전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선발 아니었어요? 아닌데 누가 나왔어요 그럼? 덴벨레 델레알리도 부상이었고 그때 덴벨레랑 에릭 다이어 아닌가? 다이어 아니었나? 전 기억이 안 나네? 라멜라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라멜라 말고 에릭센이 오른쪽에 있었고 손흥민이 왼쪽 그리고 덴벨레가 나와 있었고. 아 에릭센이 오른쪽에 있었으면 없었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덴벨레 제 덴벨레 다이어 아니었으면은 중원 그렇게 되면 중원에 쓸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덴벨레 다이어가 아니었다면 왔냐마 덴벨레 아. 왔냐마 덴벨레 왔냐마 손흥민 에릭센 케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 맞자 왔냐마도 있지. 갑자기 이 얘기가 왔냐마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덴벨레 때문에. 맞아. 덴벨레들 이 세상에 축구 잘하는 덴벨레들이 많아져서 가족이 아닐까. 뭐 올라가 보면은 뭐 사돈의 8촌쯤은 나오지 않을까? 얼마 전 아자르가 4형제라죠? 근데 네 명 다 축구한대요. 네, 지금 네 명 다 프로라서. 그중 한 명은 토르강 아자르 메넨글라드바흐에 있는데 살림꾼이죠. 얼마 전에 맨시티랑 링크가 떴었죠. 얼마 전이 아니고 한 한 달 전? 네, 링크가 떴었죠. 네. 근데 토르강 아자르가 진짜 맨시티글라드바흐의 살림꾼. 네, 살림꾼.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네. 어쨌든. 그런 존재.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은 너무 네 맞겠네. 나 경기를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르트문트가 옛날에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들어오면서 접볼을 간수하는 그 공간에 대한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축구를 했다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옛날에 클럽 감독 때 했던 벌떼 축구를 다시 도입을 해서 제대로 주요했던 그런 경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보아탱, 훈멜스, 뭐 저기 누구야, 알론소, 키미히, 알칸타라가 싹 다 막히다 보니까 풀어줄 선수가 없었고, 리베리가 유일하게 풀어주던 왼쪽 라인이 유일하게, 알라바 리베리 라인이 유일하게 살아나 있었는데 네. 그 라인만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받아주지 못해. 리베리가 아까운 장면이 좀 많긴 많았어요. 많긴 많았는데 만약에 그 리베리가 들어갈 때 다른 선수가 좋은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렇다 보니까 밀러가 요즘 한 골도 못 넣고 있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한 골도 못 넣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쉽죠. 밀러 같은 경우가 공간으로 잘 찾아 들어가면서 골을 잘 넣어주던 선수였는데, 그런 점에서 밀러가 지금 이번 시즌 부진을 타는 게 좀 아쉽죠. 이번 시즌 골을 못 넣진 않았죠?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런가요? 네, 밀러가 무득점입니다. 뭐지? 아니면 나중에 찾기로 하고 네. 또 끊어지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그러니까 국대 빼고인데 그러면은 이 경기, 그러니까 이 내기에서 맞은 사람이 두 명한테 기프티콘 보내고. 그렇죠. 진 사람이 그러도록 합시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명씩 하면 딱 맞네. 그러면 되겠네. 오케이. 네, 그럼 아 이제 단두대를 여기다 수입하네요. 네, 아. 여기다가 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네 개를 걸어서 네. 좋네. 해서 이제 처음이니까 세 명씩 했고 앞으로는 아마 한 명씩 한두 명 한 명씩 해가지고 딱 하면 딱이네. 그렇네. 좋습니다. 아니면 네. 이거를 이제 그걸로 하죠. 마지막에 다음 주에 한 매치 해가지고 누가 그 결과 맞추기.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 잘 나온 사람이 기프티콘 쏘는 걸로, 한두 명 뽑아서 쏘는 걸로.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예.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매주 관심이 필요하겠죠. 예. 뭐 토토 한다 치고 뭐 네, 토토인데 뭐 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 들지. 맞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가 준비했던 거는 이게 끝입니다. 왜냐면은 70분까지 보고서 다 못 보셔서. 네, 너님이 왔기 때문에요. 아, 저는 제일 아쉬운 건 레반도프스키의 볼리시브가 제일 아쉬웠던 거예요. 하이라이트에서 나왔을 때는 미넨이 약간 레반도프스키,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결국 끌고 와서 레반도프스키한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반에는 그 루트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할라 했지만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묶여있던 것도 있고 네. 묶여있는 와중에 볼을 내줘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볼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압박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가 그냥 이번 시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가.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아쉬운 건 알칸타라도 국대 경기를 갔다 온 것 치고는 움직임이 괜찮았다고 보는데 결정력이 좀 아쉬웠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뭐랄까, 사실 안첼로티가 기대하는 거는 득점보다는 움직임이 중원에서 연계죠. 그렇죠. 예, 연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의 연계 자체가 다 안 풀렸어요. 예. 이제 도르트문트가 5백으로 내려앉았을 때나 겨우, 그러니까 상대보다 이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중원에서 이제 3명 2명밖에 안 남게 되니까 그때나 돼서야 그 중원에서 횡패스가 그나마 좀 통했지, 전진패스는 안 통했거든요. 전진패스가 그렇죠. 통하는 그 장면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의 3명 미드필더 다 별로였습니다. 네. 왜 헤나투 산체스를 안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헤나투 산체스를 안첼로티 감독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쓰는 선수 같긴 한데, 헤나투 산체스를 제가 끝까지 못 봐가지고 끝까지 나왔나 안 나왔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더글라스 코스타랑 하피냐는 나왔는데 그쵸. 아무래도 쓰지 않았을까? 여기 딱 쓸 사람이 헤나투 산체스밖에 없는데 그쵸. 후반전에 아마 썼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비달이 부상인 게 좀 아쉬웠어요. 비달이 그 콜롬비아 전에서 칠레랑 했을 때 네, 칠레랑 콜롬비아 했을 때 부상 진짜 후반 막판에 부상을 당했는데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국내로는 안 나와. 분데스리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할 줄 몰라서 포기했습니다. 빠른 포기. 네. 영어라면 그래도 어떻게 찾아보겠는데 독일어라서 포기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릴 생각 안 하셨나요? 아, 그 번역기 이상해. 네이버 번역기. 그 얼마나 잘 나오건? 잘 모르겠어요. 잘 나와? 나 옛날에 한번 번역기 한번 돌려봤는데 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구글 번역기는 쓰지 않습니다. 뭐지? 바둑 족같이 두네 뭐 이런 뭐 이런 네, 번역이 나오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인가요 그럼? 대단한 선수 하나 있었죠. 어떤 선수인가요? 비르키 드로트문트 비르키가 이 경기에서 손목 골절 부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경기에서 나왔다는데 그거를 참고 90분을 뛰었대. 그래요? 그게 말이 돼 근데? 그래서 정밀검사 나왔더니 8주가 떴다고. 8주짜리면 절대 뛸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정신력이 대단한 거 뉴스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두 라이프치히랑 6점 차이가 나고 바이에른 뮌헨이랑 3점 차이가 나서 꾸준히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실점이 안 그래도 많은 팀이란 말이야. 그쵸. 도르트문트가 뭐 켈른,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팀들보다도 실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르키가 빠지고 바이덴펠러, 물론 바이덴펠러 경력 많고 한데 바이덴펠러 지금 제가 알기로 인대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 오늘 서브로 나왔어. 이 경기 서브로 뭐지? 나왔어. 뭐지? 딴 애를 잘못 봤나? 그런데 예, 바이덴펠러가 또... 있는데 아무튼 바이덴펠러가 36인가요? 아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니 골키퍼가 어떻게 팔쪽 부상을 안고서 경기를 뛰었지? 그것도 손목. 그니까 그것도 손목. 미친 거 아니야? 깜짝 놀란 손목 골절인데 나는 야 근강 것도 아파가지고 초등학교 때지만 울면서 막 집에 왔는데 대단한 정신력. 나 비르키 골키퍼가 그러니까 지금 도르트문트가 12실점을 하고 있는데 비르키 골키퍼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12실점을 했지 만약에 다른 골키퍼였으면 더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바이덴필러 선수가 워낙 노장이고 경험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기 감각이 문제겠죠? 그쵸. 네, 어느 정도 끌어올려 올 수 있을까 그게 문제겠습니다. 네. 과연 8주 동안 잘 버틸 수 있을지 이제 8주 안에 근데 이제 그 박싱데이가 돌아오죠? 독일은 박싱데이가 없어요. 딱히 없나요? 독일은 오히려 겨울에 휴식기가 있죠. 아 겨울 얘네는 오히려 전반기에 좀 경기수 덜 하고 쉬죠. EPL만 박싱데이가 있습니다. 그게 박싱데이가 그 뭐냐 영국에서 그 크리스마스에 이제 박스에 담아서 크리스마스 그 주에 박스에 담아서 선물 이제, 준다고? 아니 판다고. 그래서 바겐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박싱데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영국만 박싱데이 주간이 있고 그 주에 다른 분데스리가 뭐 이런 팀들은 여유롭나요? 쉬진 않고 경기는 있는데 아마 1월 달부터 휴식기가 있는 걸로 알고 그쵸 얘네는 1월 달부터 휴식기가 네. 들어가는 건 알고 네네. 있어요. 네 그때는 뭐 딱히 그렇게 뭐 많은 경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EPL 빼곤 그래서 EPL이 항상 그 얘기가 있잖아요. 박싱데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박싱데이가 있는 이유가 리그컵, FA컵, 리그가 다 겹쳐 있으니까 박싱데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쟁력이 프리미어리그가 떨어진다라는 개소리가 돌고 있죠. 네. 박싱데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네. 거죠. 근데 갑자기 뭐 최근 들어서 뭐 프리미어리그 경쟁력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그렇죠. 네. EPL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곧 있을 브렉시트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파운드화가 떨어지면서 선수들의 주급을 더 줘야 돼. 더 줘야 되고. 네, 더 줘야 되죠. 비자 발급 때문에 선수를 못 영입하고 뭐 이러면 아 근데 비자 발급 그 건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 뭐랄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자 발급에 관해서는 워크퍼밋 그 문제가 FM에도 반영이 됐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너 하고 있잖아. 저는 해외에서 영입을 잘 안 했죠. 그래서 아 내수 시장 진짜 내수 시장 이용 있습니다. 어 저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좋아하겠네. 어, 아직 레드나비인가? 아니 사우스게이트입니다. 아 사우스게이트입니까? 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좋아하겠네요. 예. 어쨌든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해드리고 싶은 건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 다음 주 가능하지 녹음? 가능합니다. 네. 이래놓고 다음 주에 녹음 안 하면은 이래놓고 녹음 안 하면 진짜 이게 생양아치지. 네. 다음 주가 사기꾼들이죠 이거. 다음 주가 오늘 20이니까 29일 아 가능합니다. 네. 어 29일? 29일입니다. 어 가능합니다. 네. 다행히도 개표가 30일이네요. 아 오 아 선거 언제 그러니까 투표 언제 하나요? 29, 30입니다. 아하 제가 가서 소중한 한 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학생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학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내가 다녀야 할 학교인데 내가 투표를 못한다는 이 더러운 학교 이상한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아니 휴학생이니까 아 내년에 내가 다녀야 될 어? 그 학교의 임원진을 내가 뽑겠다 어? 내년에 복학할 사람이 뽑겠다는 내년에 학교 다닐 사람을 뽑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모르겠네요. 네 학교 규칙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들 죽창을 들고 공기학 네. 위험한 발언은 자제하시는 게 네. 그래서 학교에 쫓겨납니다. 뭐 어때? 우리 학교 굉장히 운동권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쨌든 네 반월에서 네. 반월 갈대창을 뽑으며 갈대를 날리며 네. 아 이렇게 학교를 밝히네요. 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다 지인이잖아. 맞아. 네. 어쨌든 그리고 나는 우리 학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안 했죠. 네. 안산에 지금 학교가 몇 개나 있는데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벤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세 분 뽑아서 네.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이 정도 하겠고요. 다음 주 매치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런던 더비 첼시랑 토트넘 더비가 있죠. 네. 그 경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칸테와 무사 덴벨레 경기 네, 참 기대가 되고 그리고 EPL은 딱히 없네요. EPL은 큰 경기가 딱히 준비가 되지 않군요. 네, EPL은 딱히 큰 경기는 없고 아, 참 이번 그러니까 그 뭐냐 이 경기가 있는 날에 같은 날에 밀란 더비가 있었죠. 아 인터 밀란 대 AC 밀란이 있었나요? 네 그 밀란 더비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물론 중계가 안 돼서 못 봤지만 그 저는 이제 알람을 맞춰놓기 때문에 그 골이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에 알람이 뜹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그 맨 처음에 AC 밀란 수소가 골을 넣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인터밀란이 따라잡고 또 수소가 또 골을 넣으니까 또 인터밀란이 따라잡고 네 그런 좀 뭐랄까 이 뭐라 하지? 무슨 방전? 공방전 네 공방전이 무슨 방전 네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공방전이 일어났고 뭐 네 그래서 2-2로 끝났는데 저는 밀란이 AC밀란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인터밀란이 역시 밀란 더비는 이래야 더비죠. 그쵸. 네. 항상 흥미진진하니까 더비라 하죠. 이러니까 더비죠.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분데스리가로 돌았을 때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 둘이 동점이죠. 승점이. 그래서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넨 대 레버쿠젠 경기도 네. 흥미롭다면 흥미로울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잘한다기보다는 약간 도깨비 팀이 돼가지고 그쵸.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리가에 뭐 흥미로운 경기가 없을까요? 라리가는 딱히 들려오는 소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 이제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네요. 없네요. 그나마 흥미롭다면 세비야 대 발렌시아인데 세비야가 이깁니다. 아 근데 발렌시아 폼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경기들 하이라이트 살펴봤을 때는 폼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세비야가 이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세비야 홈이고 세비야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저기 누구야 바르셀로나한테 지긴 했지만 세비야가 이깁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네. 뭐 이거 갖다 또 내기? 다음 주 걸로 내기? 제 거 아까 그 밀러 내기로 하나 가고. 밀러 내기는 이번 주 거. 이번 주 거? 그 다음 주 거? 다음 주 거 세비야? 가실래요? 그러면은 발렌시아에 갑니까? 저 무를 거겠습니다. 아 무승부로 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면은? 지는 건 없는 거죠. 지면은 일단은 그날 가위바위보 하는 걸로. 네. 그런 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그럼 하죠. 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안주의 몇 번째 방송인지 기억이 11번째입니다. 11번째 확실합니까? 이거 맨날 정리 내가 하니까 내가 11번째 방송 이제 11월에 11번째 방송. 11월에 마지막 방송이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아니겠죠. 다음 주도 된댔다요. 된데 뭐라는 거야? 뭐 청취자의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네. 다음 주에 다들 기프티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네. 저희가 이번 주 방송 이렇게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